광명성조에 즈음하여 베닌의 꽃도노와 도이칠란드의 베를린, 쾰른, 바우체네소, 기용충 모임, 업적 토론회, 강연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정당 단체 기관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김정일 각하께서는 김일성 주석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 손군사상을 심화발전시키시어 조선혁명의 불변의 기치로 빛내어주시고 조선을 강유력한 나라로 존경시키셨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출란드의 쾰른 바우첸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례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들이 채택됐습니다.